보니 이 밤이 끝이 없네. 생각만 해보면 떠도는 이 밤이 때로는 말 없이 눈물이 흐르는 소리에 잠드는 심장이 눈을 뜨고 심장 박동 소리가 회색빛 도시를 삼켜 우고 난 왜 우고 왜 보아도 들리지 않는 두 마리 외부와 Fall in love and love and love, love, and love, and love. 거짓말이야 그친다면 거친 말들을 내기로 또다시 돌아봐 달라고 늦게 화를 내고 싶었어. 말이 없는 펑어리 피켓 망사 고집 덩어리 길은 나라도 너 많은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약속할게.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가슴 속으로 손자를 세고 천천히 소원을 흡수를 살며시 눈을 떠 눈앞에 꿈에다 그리던 그녀가 다시 나타날 거야. 그리고 꿈에서 깨. 거짓말 하지마 지어내지마 뭐라고 말해도 들리지 않아. 끝내고 싶다고 끝날 사랑하냐 너도 잘 알잖아 사랑해. 두 번 다시는 안 될 거라고 다짐했었지. 눈을 가리고 거리를 걷는 상상을 했었지. 내 옆에 남은 없어 내게 튀어나올 뿐이었어. 매번 날들 고생의 시간이 내 목을 돌감했었지. 내게로 되돌아올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하나로 기나긴 슬픔의 시간을 견디왔던 나에게 또 다른 그림자를 쫓아 의미 없는 시간의 거슬러 걸어가 되돌아보지 않는 날 해도 그다시 걸어가. 하나 둘 셋 그리고 넷 가슴 속으로 숫자를 세고 천천히 소원을 읊조려 살며시 눈을 떠 차갑게 춤을 춰 눈앞에 꿈에도 그래도 그녀가 나타날 거야. Yeah.